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부터 64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성령께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두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 답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 같이요? 성부와 성자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참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답에서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용할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다라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요 또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답은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그 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그 두 번째 대답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으로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덕,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 그림을 예전에 한번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우리 풍성한 삶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걸 오늘 다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오늘은 한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실 때 가운데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성령의 내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 하시느냐? 첫 번째 축복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비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피지는 않겠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격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속을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시나요? 근심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식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그 따라서 살지 않을 때 근심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근심이 자식이 부모가 근심하고 그래서 책망하고 타이르고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는데 여전히 더 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소멸하십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소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없어지느냐? 그 이렇게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라 이 불이 이렇게 켜져 있다가 딱 꺼지는 것과 같은 소멸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근심과 이 성령의 소멸은 지금 여기에 소멸이라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소멸입니다. 이 소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거예요.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걸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 왼쪽에 있는 부분 성령의 내주로부터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첫 번째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의 내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복,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요? 아니죠.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함께 하실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하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한다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있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도우미. 헬퍼라는 뜻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자. 우리 정장로님처럼 상담하시는. 왜 상담하실까요? 우리를 세워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온전케 해주고 또 강건하게 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불어주고 그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도우미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싸울 힘이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 않습니다. 물론 죄와 싸워서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시는 상담자가 계시는데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본성대로 미워하지 않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떡 하나 방앗간을 가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방앗간에 가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떡 하나 더 준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나?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구나. 예. 떡 하나 방앗간에 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사용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죄와 싸우도록 죄와 싸운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흔들리면서 살지 않고 그것과 이겨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제 예배당 문을 이제 나서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 내 속에서 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그 모든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할 때를 여러분 실감하게 됩니다. 불현듯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문제와 상황과 어떤 이 그 기도의 그 제목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두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이름도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이 모든 진리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듣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듣는 것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듣는 것이 누구로부터 들은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하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일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그 인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라 그러면 보통 먼저 뭘 생각합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년 때도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좋은 직장을 만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가지면 어때요? 또 일이 잘 풀려서 또 일한 대로 또 복을 받게 해주시고 물질 축복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소원도 갖지 않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지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마치 용하다는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점치듯 요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걸 구하는 걸 성령의 인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냐면 인격적인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점쟁이 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마치 그런 어떤 무속적인 그런 분으로, 아니 그런 분도 아니죠, 그런 힘으로 그렇게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말할 때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뭐와 연결시키냐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진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앞에 단서를 붙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이 단서를 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뭐예요? 그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지. 그거 다 빼버리고 앞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만 맞는 거예요. 이 반만 맞는 게 무섭습니다. 그죠?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근데 이 반이 맞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완전히 틀린 거를 묶어가지고 딱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이 드라마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 아주 뻔히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은 안 보시니까 잘 보실 텐데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뻔히 보면서 그 막장 아주 악한 여자가 있잖아요. 악한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보면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저걸 그냥 저거 잘못하는지 뻔히 아는데, 근데 그 드라마의 다른 그 상대역은 아유 얼마나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왜 속아 넘어갑니까? 그 속이는 걸 가만히 보면 반은 맞아요. 그 맞는 것에다가 기가 막힌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걸 속이는 것을 딱 섞어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그냥 거기에 그냥 홀통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저런다고 막 속을 끓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편 보게 하잖아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곱씹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베레아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분들은 이 베레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검토해보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또 분투하고 연구하고 과연 그런가 저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확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걸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함 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는다는데 그게 뭔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실감하시면 그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장성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는 그냥 주는 대로만 먹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는 대로만 먹는 사람도 잘하는 거지만 그것도 안 먹으면은 굶어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럼 하루 종일 성경책만 끼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침에 10분이어도 또 뭐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먹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또 저녁시간에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계속해서 또 일하면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다음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세 가지, 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적어도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언이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셨어요. 나를 고아에서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역할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귀한 존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역할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게 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하늘가족에 속하게 하셨다. 새로운 하늘가족,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죠? 이 땅에서는 고향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교회는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가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에 속하게 하셨다. 이 진리를,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면 맺게 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22절, 2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을까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예, 개역개정에서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표현이 조금씩 번역이 좀 다르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자비가 친절, 양선이 선함입니다. 그다음에 충성. 충성은 신실. 충성, 온유, 절제. 온유, 절제는 같고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는 이제 아홉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라 했을 때 우리 이 신약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현한다 그래요. 이 단어가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뭐 이런 것 아홉 가지만 딱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뭔가 신비한 것 같습니까? 뭔가 초월적인 것 같은 걸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뭔가 이것 자체가 무슨 사랑, 기쁨, 화평, 뭐 인내, 친절, 뭐 선함, 뭐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게 어떻게 신비하거나 뭔가 초월적인 거나 그런 걸로 느껴지지 않죠? 어떤 걸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성결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뜨겁잖아요. 뭐 우리도 뭐 그만큼 뜨거울 수 있는데 뜨겁거든요. 진짜 뜨거워요. 수련회 가면은 막 밤새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막 아, 춤추진 않아요. 네. 밤새 기도해요. 막 수련회 가면. 그런데 그때 막 진짜 막 뭐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 부흥회 했을 때 여러분 신령한 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 가까이에 두셔야 돼요. 이 심장에서 멀어지면 이 좀 덜 경건한 거예요. 이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엄청 욕 얻어 먹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심장 가까이. 그래서 그 신령한 분은 어떻게 말해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을 늘은 아니지만 부흥회 때마다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이런 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하면은 성령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먼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요. 어려서 배운 게 그거고 늘 들은 게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성령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막 이렇게 경건하고 막 뭔가 이렇게 모습 자체가 막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막 신비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은 왠지 좀 가까이 하면 너무 거룩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은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근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보시면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건 뭡니까? 다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다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여러분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 자, 반대를 생각하면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왼수죠, 왼수. 아이지, 왼수. 그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움이죠, 사실 미움. 예,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관심.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무관심이. 이게 관계, 열매잖아요. 이거.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가 무관심이고 미움으로 나타나면 거기에 평화가 없죠. 샬롬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근데 사랑하면 기쁘죠. 사랑하면 평강이 있어요. 그 반대 두 번째는 뭡니까? 기쁨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화평. 화평의 반대는 뭘까요? 화평의 반대는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평의 반대. 불화 아니에요? 불화? 평화 이렇게 평화한데 그 반대는 뭐겠어요? 에이 이런 거죠. 뭐 그냥. 불화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깨진 거죠. 인내,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반대는. 오래 참지 못하고 아 여기 내 자리야. 우리 최 목사님, 제가 최 목사님 설교하면 늘 얼마나 그렇게 참 잘하는지 몰라요. 그 인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친절. 친절은 우리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뭐 문 열어드리거나 뭐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그잖아요. 또 뭐 식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해드리거나 우리 그 한 분이 늘 이렇게 이 권사님 이렇게 음식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친절을 베푸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뭔가 신령하고 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 그런 삶을 살면 그 관계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팽하니 그냥 싸붙이고 나가면 그 뭐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하고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6절부터 23절이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라 권면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그 바라시는 것은 서로 상반되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 육체의 행실이 뭐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런 짓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앞에 나온 것들이에요. 무슨 뭐 뭔가 이렇게 막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거나 뭐 성령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막 욕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이런 육체의 행실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오시는 게 22절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진실,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 옆에 있는 나무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예요? 열매를 맺을 때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대추나무가 감을 맺는 일은 없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행실과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뭡니까? 육체의 욕망은 그 삶과 행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음행, 바람 피는 거. 그게 음행입니다. 뭐 이 사회가 뭐 다 그러는데 그건 이 사회가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겁니다. 방탕하고요. 미신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조상신숭배하고 미신숭배하는 거. 마술이 뭐예요? 점치고 운세 보는 거. 원수 맺는 게 뭐예요? 증오심 품고 살아가는 거. 아무하고나 다툴려 그러고 싸납고 남이 잘하는 건 깎아내는 거 시기 분노는 뭡니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막 폭발하고 또 분쟁은 자기 야망 때문에 남과 싸우려고 그러고 분열은 뭐예요? 더불어 함께 모으려고 하기 위한 쪼개고 에이 그냥 말지 편가르고 파당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 부러워하고 질투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유사한 일들 육체의 욕망과 행실이라 성경은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윤리적으로 살라라는 말씀이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니까 괜찮지 뭐. 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데 뭐 좀 한번 봐주시겠지. 무슨 얘기예요?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혹 또 이런 삶에 대해서 또 막 또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또 어떤 누구 사람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불쌍하고 우리도 전에는 그랬고 혹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욕망들이 남아있어서 꿈틀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경고하고 경고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게 하고 무서움을 주려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이런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삶과 그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한 해를 볼 때,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여러분 뭘로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내가 몇 명 전도했나? 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나?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잘하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의 성숙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과 내 삶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모습은 사실은 이런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오래 참고 화평을 도모하는가, 얼마나 친절을 베푸는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하는가, 얼마나 온유하고 절제하는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좀 하시죠? 아유,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여러분 그런 말을 혹시나 듣거나 그런 말을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이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뭐 한 해 두 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0년, 20년, 50년, 60년 평생을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데 성격이 이상하면 그거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격이 이상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교회 생활만큼 관계도 성품도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우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또 뭐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에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만 그냥 에휴 육신이 연약하니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안에서 그걸 가능하도록 일하신단 말이죠.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산다고 한다면 의지적으로 그 삶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성령의 비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은요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막 그 미래의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마치 성경의 계시처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은요 무엇인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각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셨고 평생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증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하셔서 가르치신 그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기대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을 꿈꾸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충만한 삶이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그것을 나누고 확대하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꿈꾸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